오늘 소개할 명언은 니체의 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니체는 너무나 좋은 말을 많이 남겼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자라투스트라'는 정말 명언의 보고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활과 화살을 곁에 두고 있을 때만이 평화롭게 앉아 있을 수 있다. 전쟁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 어떤 전사가 선처를 구걸하는가? 나 너희를 선처하지 않겠노라. 나 너희를 마음 깊이 사랑하노라. 싸움터에 나가 있는 나의 형제들이여. 살다 보면 타인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도 받습니다. 물론 괴롭히고 배신하는 그자들이 나쁜 건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주고 배신하지 말아주기만을 바래서는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화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상대의 선처를 바라는 것뿐이라면, 그 평화는 언젠간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싸움을 걸때 가장 만만한 상대는 역시 싸움을 피하려고 드는 사람일 겁니다. 정당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언제나 전쟁 속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명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